네, 이제 3부 시작하기 전에 방금 못 다한 저희가 아까 대충 한 얘기가 있는데 청현 선수가 1분 또 출전했어요. 1분, 92분, 90분 다 끝나고 4분 추가 시간 줬을 때 92분에 투입을 해서 1분 뛰고 끝났어요. 1km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 1km 못 뛰었죠. 못 뛰었어요. 마지막, 그래도 마지막에 볼터치 한 건 이청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하고요. 이제 바로 3부 이제 분데스리가 그리고 라리가 이렇게 리뷰. 뭐 파에 잘한다고 얘기한다. 아 맞다, 파에. 파에가 골을 넣는데 이거 꼭 보세요. 이거 정말 듣는 사람 이거 꼭 봐야 돼. 파에가 센터 라인 부분부터 드리블 치고 들어와서 다 제끼고 골을 넣었어요. 메시 빙의 골이라고 하던데. 네, 진짜 잘했어요. 아 이거 어마무지했죠. 네. 그래서 결국 팀을 살려요. 1대1로 비기게. 지금 웨스트햄에 유일하게 바깥하는 거는 안토니오와 파에. 그 둘이밖에 없는데 진짜 망했어. 안토니오와 파이에. 예. 발렌시아는 도대체 왜 판 건지 이해가 안 돼. 에네르 발렌시아 지금 에버튼 가 있어요. 네, 에버튼 가서 출전도 못 하고 벤치 달고 출전도 못 하고 있죠 지금. 도대체 왜 간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기복이 조금 있어서 그 기복 때문에 팀이 지금 팀이 하위권 아주 밑에 아주 박혀 있죠. 승리가 있나요? 없어요. 한 경기도 없어요. 없나요? 네. 빌리치 감독도 아 맞아 아까 제가 스토크 시티 휴지 감독 얘기하면서 빌리치 감독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빌리치 감독이 오히려 더 자르기 힘들지 않을까 휴지 감독보다. 그쵸, 그쵸. 지난 두 시즌 너무 잘해줘서 그래서 네. 두 시즌 다 유로파 갔다 왔잖아요. 그랬죠? 아니죠, 이번 시즌은 유로파 못 갔죠. 아, 네. 아 맞죠, 이번 시즌 유로파 못 갔고 아무튼 그래서 빌리치 감독이 먼저 잘릴까 휴지 감독이 먼저 잘릴까 귀돌린 감독이 먼저 잘릴까. 일단 귀돌린이 먼저 잘리고 귀돌린이 1순위고 그다음이 휴즈가 먼저냐 빌리치가 먼저냐. 전 휴즈 봅니다. 휴즈 봅니까? 예, 저도 휴즈 봅니다. 네, 어쨌든 자 바로 분데스리가 좀 들어가 볼게요. 저희는 분데스리가 삼국지라고 지난번에 평을 했었는데 제가 일단 나는 항상 사국지였어. 저는 삼국지로 치는데 일단 미넨 그리고 도르트문트 레버쿠젠까지 보시고 거기에 미넨글라드바흐까지 보시죠. 네, 미넨글라드바흐까지 저는 이렇게 네 팀 봅니다. 저는 거기다 라이프치히까지 볼게요. 네. 총 다섯 팀 정도 짚고 넘어갈 건데요. 먼저 여기서 한 팀 더 받아야 되나? 뭐 베를린 뭐 받아야 되나? 아 근데 솔직히 베를린이나 퀼른도 좀 받아줄 만한데 일단은 너무 많으면 좀 배팅 한번 할 얘기 너무 많아져서. 네. 일단은 먼저 제일 먼저 아우구스부르크랑 라이프치히 경기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 경기는 중계가 분명히 했죠. 왜냐면 구자철 선수랑 지동훈 선수 둘 다 선발 출전을 했던 경기고. 네. 지동훈 선수가 드디어 731일 만인가요? 골을 넣었다죠. 아 맞아 맞아 맞아. 2년 거의 2년 가까이 골을 넣는다고 골을 넣었다는데. 네. 아 진짜 눈 거의 그 기사 보고 눈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졌어요. 그렇죠. 네. 중요한 그런데 졌어요. 근데 저는 이 경기 하이라이트 보면서 느낀 게 라이프치히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조직력이 잘 맞다 해야 되는 건가요? 조직력도 조직력인데 개인력도 2부리그에서 올라왔 2부리그의 그 좀 수준 떨어지는 친구들 데려왔다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중위권 팀들보다는 웬만큼 실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라이프치히가 그 뭐라 해야지 2부리그 선수들을 데려오긴 했지만 그 이적료를 굉장히 많이 쓴 팀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심지어 팔지도 않았어요. 안 팔았죠. 네, 팔지도 않고 이적 영입만 막 해가지고 거의 600억인가를 썼다고 들었는데 분데스리가에서 60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왜냐면 돈 잘 안 쓰기로 유명한 팀이잖아요. 미넨 아니면은 미넨이나 도르트문트도 팔아서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순 지출만 600억 이상 쓰는 팀은 많지 않거든요. 심지어 미넨도 팔기도 하는 팀인데. 괜찮아, 돈 많잖아. 저희 있잖아. 저희 황소 두 마리. 이 라이프치히 앞에 알비가 뭔지 알아요? 아 이게 그 좀 말이 많아요. 이게 레드불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레드불이야 못 쓰니까 네. 라이프치히 그 지역명을 넣었다고 이렇게. 아 이게 알비가 잔디래요. 잔디? 네, 독일어로 잔디? 독일어로 정확히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알비가 잔디를 줄여서 알비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게 말이 좀 많아요. 근데 누가 봐도 레드불이거든. 머리 잘 쓴 거지. 잘 쓴 거지. 어떻게 저기 뭐야 독일 축구협회 애들은 그냥 보고서는 아씨 멍 때릴 수밖에 없는 거지. 어쨌든 라이프치히 골 넣는 거 보셨죠? 하이라이트 보셨다며요. 아니 못 봤다니까. 아 못 봤어요? 네, 못 봤다니까. 아, 근데 저는 약간 당황스럽게 하네 이 친구. 일단 라이프치히가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지난번에 라이프치히 경기 한번 보시지 않았나요?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아마 도르트문트랑 라이프치히 할 때였나? 그쵸. 네,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느끼신 건 어떤 느낌이신가요? 무지막지하게 뛴다 이, 서로 무지막지하게 뛴다 이 얘기를. 근데 무지막지하게 뛰는데 저는 느낀 거는 생각보다 조직력이, 아까도 말했지만 조직력이 잘 맞아떨어져. 저는 아우구스트 부르크 이 팀 구자철 선수가 간 이후로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이 팀은 조직력은 항상 좋지가 않아요. 난 아우구스트 부르크 볼 엄두가 안 나던데 허투못해가지고 맨날 볼 때마다 항상 빌빌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 팀은 그만큼 항상 너무 우여곡절이 많은 팀이고 정말 조직력에 문제가 많은 팀인데, 그에 반면에 라이프치히는 짜집기도, 제가 봤을 때는 그 2부 리그에서 온 친구들이 정말 개인 능력은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지만 조직력이나 패싱 능력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그 뭐지, EPL 주요 이제 좀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는 유망주들,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이 그런 유망주들이었다고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유망주들한테 이 정도까지의 가격을 주고 우리가 사오느니 그냥 버리자라고 해서, 그냥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이렇게 하이제킹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성공을 이뤘어요. 대성공이지 정도면. 지금 순위 5위예요. 5위. 승격팀이 5위라니. 이게 말이 돼? 그것도 미넨, 도르트문트 이 팀들 사이에서. 지금 미넨이 제가 이걸 16점인데 도르트문트가 13점이고요. 베를린이 15점인가? 미넨이 한 경기 비기고 나머지 다 이겼나요? 그쵸. 네, 그랬죠. 네,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두 번 지고 나머지 다 이기고. 근데 그 와중에 헤르타 베를린이 2위로 15점으로 있고, 도르트문트 켈렌이 13점. 그 밑에 바로 라이프치히가 12점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도르트문트가 왜 갑자기 경기에 기복을 이렇게 타는지 모르겠네. 좀 이따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미넨하고 켈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넨이 그전 경기 패르라고 애들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켈렌이 아틀레티코를 보고 그 아이디어를 얻은 건지 그거를 모를 정도로 미넨이 못했어요. 미넨 골대만 무지막지하게 때렸죠. 골대만 때리기도 했고 세 번 때렸죠. 골대만.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서 수비 라인 때문에 못, 만약에 가운데로 골백을 못 해줄 거면 중거리라도 때렸으면 되겠는데 중거리 횟수도 많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골도 공격수가 아니라 키미이가 헤딩골로. 그랬죠. 키미이가 헤딩이었나? 헤딩이었나? 몸에 슬라이딩이었나?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골을 넣었었죠. 어쨌든 이번 시즌 미네는 약간 젊은 선수들 육성하는 팀 같아요. 코만 선수 그렇고 산체스 선수 그렇고 키미이 선수 그렇고. 산체스? 그 헤나투 산체스. 아 맞죠? 예, 헤나투 산체스. 어쨌든 약간 젊은 선수들을 기용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전반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리고 켈렌 정도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디야, 저기 미넨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하고도 경기를 하면서 좀 선발 라인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로테이션을 돌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1대1로 그래도 켈렌을 좀 무시하면 안 됐던 게, 왜냐면 전 경기까지 켈런도 무패거든요. 이제 켈런도 아직도 무패긴 하지만 너무 켈런이 약본 게 아닌가? 미넨이 안첼로티 위험합니다. 그래도 이 경기 꽤 많이 뛰었네. 거의 베스트 11처럼 뛰었네. 아, 마지막에 다 투입했죠. 마지막에 밀러 투입하고 알라바 넣고. 알라바는 원래 선발 출전했어요. 여기 2인 70분이라고 써져 있는데 누구지? 아 하피냐가 선발이었구나. 하피냐가 선발. 알라바가 들어오고 밀러 들어오고. 근데 로벤이 아마 이번 경기 부상일 거예요. 또 갈비뼈 부상이라고 하죠. 갈비뼈 통증이 있다고. 우리 글라스 입증. 이거 상줘야 돼. 글라스를 입증했다. 상줘야 돼. 한 시즌에 한 번 안 다치는 날이 없어.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부상을 당할 수 있는지. 그는 대단합니다. 진짜 상줘야 돼. 아니 심지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은 몸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그 정도의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 정도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뭐라 해야죠? 그 자기 몸 관리,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부상이 이렇게 심한 부상을 당하지? 왜 어떻게 이렇게 부상을 당할까? 제발 상체 웨이트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상체 웨이트 하면은 머리 더 빠져. 그래서 안 하나?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는데 다음 경기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경기 날이 갈수록 늙어가고 있는 로벤입니다. 다음 경기가 레버쿠젠하고 도르트문트 경기를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저는 이 경기 그러니까 이 경기를 보고 나서 오늘 하이라이트로 레알하고 도르트문트를 봤는데 네. 둘이 좀 유사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레버쿠젠이 정말 수비를 잘했어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수비를 잘했죠. 레버쿠젠 아까도 얘기했지만 챔스에서도 수비를 잘했는데 도르트문트를 만나서도 잘했고 도르트문트가 이번 경기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라인업을 플리시치를 선발로 내세웠고 개체를 후보 돌리고 네. 플리시치를 선발로 내보냈고요. 그 로데 선수도 이제 선발로 들어왔죠. 선발로 들어왔죠. 로데가 제일 아니, 아쉬웠어요. 아닌가? 로데? 로데 맞아요. 맞나? 로데 맞아요. 네. 로데 나왔어요. 로데 나왔네. 근데 일단 또 이번에 게레이로를 다시 한번 윙으로 넣더라고요. 왼쪽 네, 윙으로 게레이로를 근데 그 게레이로랑 덴벨레가 양쪽에서 아주 죽을 썼어요. 전반부터. 제가 봤을 땐 약간 체력적인 면도 있겠지만 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풀타임 경기를 제대로 보질 않아가지고 하이라이트만 봤다 보니까 수비적인 능력은 정확하게 이제 레버쿠젠의 수비적인 능력은 정확히 못 봤고 일단은 레버쿠젠의 공격 능력은 확실하게 봤어요. 아 그건 그렇죠. 네. 도르트문트는 아우머베랑 혼자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혼자 오바메양이 좀 많이 아까운 찬스가 좀 많았죠. 혼자 노력했는데 뒤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로데 선수밖에 로데도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나마 찔러주는 건 로데밖에 없었고요. 네. 뭐 선발주던 게레이루나 덴벨레 둘 다 못했고 네. 교체 투입한 모르 엔네모르 엔네모르랑 한 명이 누구죠? 한 명이 또 카가와 카가와 아니었어요. 카가와였나요? 슈멜처 얘기하시는 아 카가와 카가와일 텐데요. 근데 그 둘도 번쩍이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카가와 신지는 이제 한 명 갔죠. 확실히 갔어요. 네. 왜 다시 데려왔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아 데려왔을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한 시즌인가 두 시즌 정도 더 지나고 나서부터는 네, 폼이 좀 많이 떨어졌다. 아싸 이제 일본 월드컵 못 간다. 지금 카가와 신지 폼 떨어졌죠. 오카자키 신지 폼 떨어졌죠. 저기 누구야? 혼다 혼다는 미국 간다고 하죠. 예. 네. 망했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디지? 제가 아스날에 쾰른인가요? 어디 위에 뜨고 있던 네이버니 원투고? 핫세베? 핫세베 핫세베가 핫세베가 저기 어디? 프라이브루크인가 핫세베 뛰고 있어요. 네, 프라이브루크인가 있고. 아 여기 있네요. 오사코. 걔는 잘 모르겠네. 공격수인데 쾰른이 뛰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어쨌든 레버쿠젠은 치차리토가 정말 짐꾼 아니 살림꾼을 하고 있어요. 살림꾼을. 네, 치차리토가 진짜 세 경기 연속 레버쿠젠의 세 경기 다섯 골이에요. 레버쿠젠의 소년가장을 치차리토가 하고 있죠. 얘는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늙지가 않는 게 아니라 가는 팀마다 뭘 해줘요. 맨유했을 때도 잘해줬고. 아니 난 얼굴 얘기하는 거. 얼굴? 페이스. 28살이던데? 근데 얘는 난년년 것 같아. 근데 애, 아직도 애 같아요. 땅따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에레라도 생각보다 나이 많을 텐데. 에레라 25인가? 그쵸. 에레라도 엄청. 근데 25이라고 해도 우리랑 2살, 3살 차이였다. 멕시코 애들이 잘 안 늦나 보네. 산체스. 나는 칠레구나, 참. 멕시코, 저기, 누구야, 걔, 그, 38살. 아, 걔? 하파엘, 아, 마르케스. 는. 나이가 너무 많잖아, 근데. 걔는 근데 그대로 늙어왔어. 그 얼굴로 늙어왔어. 어쨌든 네. 다시 돌아와서 치차리토가 세 경기 다섯 골 폭발력을 보여주는데 지금 저는 근데 레버쿠젠을 이번 시즌 다시 보고 지난 시즌 못 보다 다시 보는데 슈테판 키슬링이 없더라고요. 슈테판 키슬링이 그 고질적인 엉덩이 부상이 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좀 교체로는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챔피언스 리그 경기인가에서는 선발 출전했던 걸로 봤는데 키슬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자주 못 뛰어요. 네, 못 뛰고 있어요 지금. 고질적으로 엉덩이 부상 이게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엉덩이 부상이 그래가지고 키슬링이 은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키슬링 그 예전에 손흥민과 함께 그 3S였나요? 그쵸. 그 샘 로드리 샘까지 손흥민, 키슬링, 샘 해가지고 3S라고 해가지고 샘이 배신 때리고 시작해요 아무래도? 네 그렇게 이제 뭐 공중분해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 그때부터 이제 키슬링 좋아하던 팬들이 좀 생겼는데 생긴 것도 되게 뭐라지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그쵸 좀 귀티나게 생겼죠? 귀티 귀공자, 귀공자 스타일이어가지고 팬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호리호리한 체구에서 나오는 그 파워풀한 슈팅은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호리호리한 몸에 또 헤딩도 잘 따주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 참 아쉽지만 이제는 지차리토한테 그 바톤을 키슬링도 이제 나이가 서른 30 넘었어요. 네, 33인가 그럴 텐데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만 둬야죠. 그만 둬 임마. 어 됐어 할 만큼 했어. 그 엉덩이 부상하니까 키슬링 말고 한 명이 더 있는 게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무튼 하그리브스? 하그리브스였나? 그때? 하그리브스는 엉덩이뿐만이 아니라 뭐 걔도 뭐 전혀 유리 걔도 로벤 못지않게 매 시즌 부상 사우스게이트 엄청 사우스게이트처럼 어쨌든 네 이제 뭐 도르트문트가 두 경기 연속 두 경기 연속이라기보다는 벌써 시즌 2패째예요. 네 시즌 2패째 두 경기 연속은 중요한 게 아닌 게 레알 마드리드랑 비겼으니까 그 경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리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경기는 선타 쳤다 생각하는데 이 경기에서 져서 이번 시즌 2패째가 조금 뼈아프죠. 뼈아프죠 이게 심지어 레버쿠젠과 맨앤글라드바우는 다행히 이번 경기에 져서 다행이지만 네 져서 다행이지만 뭐 아무튼 순위 경쟁을 하는 팀으로서 한 번이라도 진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미 아직 무패인 팀들이 꽤 있거든요. 쾰른도 그렇고 쾰른도 지금 무패고요. 미넨도 무패고요. 베를린은 1패가 있지만 도르트문트보다 1점이라는 승점이 높고요. 이렇기 때문에 근데 쾰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운 팀 다운 하지 않을까요? 다운 팀 다운 할까요? 지금 DTD 할 것 같은데 지금 쾰른이 미넨에 이어서 최소 지점 팀이에요. 그래도 한 시즌 마무리할 때 7위 안이나 8위 안쪽으로는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DTD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다행히 도르트문트한테는 다행이지만 레버쿠젠이 기존에 한 2패가 있죠. 벌써 2패 했죠. 네 레버쿠젠이 기존에 2패가 있는 상태에서 레버쿠젠한테 졌고 그리고 이 경기와 동시에 바이에른 미넨이 비겼고 맨앤글라드바흐는 졌습니다. 4대0으로 졌습니다. 그것도 샬케한 이번 시즌 전패했던 샬케한테 4대0으로 졌습니다. 아 근데 이번 시즌 제가 봤을 때 이 분데스리가가 어떻게 보면 순위 경쟁은 더 볼만할 것 같아요. 혼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분데스리가가 진짜 혼돈.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미넨,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뭐 글라드바흐 뭐 그 정도에다 뭐 마인츠가 가끔 올라오거나 볼프스부르크 가끔 올라오거나 이 정도였는데 네. 이번 시즌 초반에 좀 안 보이던 팀들이 뭐 베를린이라든지 쾰른, 라이프치, 호펜하임, 프랑크푸르트 뭐 이렇게 좀 안 보이던 팀들이 어느새 실력이 많이 상상이 돼서 상위권 팀들을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확실히 볼만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방금 좀 짚고 넘어왔지만 샬케가 글라드바를 4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겨우 시즌 2경기 전에 감독을 경질했죠. 그렇죠. 네, 5연패에서 탈출하고 드디어 첫 승을 네. 거뒀죠. 엠볼로가 드디어 터지면서 1승을 따냈습니다. 샬케는 엠볼로가 언제 터지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거든요. 엠볼로가 터지니까 네. 샬케도 같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픈 게 지금 보는 게 손흥민 선수의 친정팀이 함부르크가 또 최하위에 있네요. 함부르크도 이제 뭐 옛날 어쨌든 지난 시즌 강등권에 있던 팀들이 이번 시즌 초반에 위에 많이 올라있다는 게 그렇게 치면은 뭐 이동국 선수 미들즈브로 시절도 있고 김두현 선수 웨스트브로미치 선수 시절도 있고 다 잘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 거쳐온 팀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왜 여긴 못하지? 왜 미들즈브로도 최하위인데 하위권인데 뭐 그렇네 EPL에 하위권이고 웨스트브로미치도 지금 아 잘해요 잘해. 10위 안에 있어요. 아 그런가요? 샤들리가고 살아났어요. 샤들리 이번에 또 골랐어요. 아, 2부리그 아니라 참 1부리그지. 샤들리 또 골랐어. 샤들리 또 골랐어? 또 골랐어. 그러든가. 그러든가. 이번에 토트넘은 또 골라는 거 아니야? 아 몰라. 자 이번에 이제 늦든가 말든가. 샤들리는 샤들리는 왠지 정감이 안 가서 안 가요? 안 가. 아쉽네. 아무튼 어쨌든 분데스는 이 정도 짚고 넘어가고요. 네. 라리가로 넘어가 보면 여기도 뭐라 좀 할 말이 없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 개판이다 진짜 여기가 진짜. 여기 레알 개판이다. 개판이다 진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원래 맨날 시즌 초반에 보면 네. 여기는 뭐 항상 상위권에 있는 팀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까지 껴주면 이 셋인데 거기에 세비야가 세비야 정도? 아 세비야가 6위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 어디라고 어디가 있을까요? 빌바오? 네 빌바오? 뭐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순위표 진짜 개판이에요. 네. 1등하고 2등이 공동이죠. 공동인데 득실차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1위를 15점으로 1위인데 레알도 15점이고요. 네. 세비야가 14점, 바르셀로나 13점, 네. 비아레알 13점, 빌바오 12점. 이렇게 총 6위까지 좀 보여드리면 이 정도인데 그 밑에가 다 1점 차예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아 뭐 아직 7경기밖에 안 하긴 했으니까 조금 더 한 15경기 정도가 지나면은 조금 시즌의 향방이 조금은 지금보다 조금은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아무튼 개판입니다. 이번 라운드가 특히 개판이었죠. 특히 이번 라운드 진짜 개판이었죠. 지금 이제 얘기할 건데 일단 뭐 어느 팀부터 얘기하든 아틀레티코는 제일 마지막으로 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니 얘네부터 하고 갈까요? 좀 기분 좋게? 얘네부터 하는 게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틀레티코는 기분 좋게 맛이 있으니까. 기분 좋게 2대0으로 이겼죠. 근데 둘 다 뭐 풀 경기를 본 게 아니라 하이라이트로 봤으니까 이 경기 하이라이트로 봤을 땐 발렌시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였죠? 네 하이라이트만 봤을 때는 뭐 후 경기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네, 하이라이트 봤을 때는 상황은... 발렌시아 정말 공격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약간 마지막에 그 집중력 차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았고 아틀레티코 이 경기도 뭐 잘했으면 오블라키퍼가 정말 잘 막았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갔던 것 같고 그런데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4대0 경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디에고 알베스가 그쵸 그 얘기를 해야죠. 네, 디에고 알베스가 이거는 예. 발렌시아 골키퍼 디에고 알베스 선수가 두 개의 PK를 막으면서 예. 근데 기존 그 전까지만 해도 라리가 17개 뭐 PK 세이브가 있다고 하니까 예. 그렇다. 뭐 이미 PK에선 이미 뭐 득도한 선수니까 그렇죠. 뭐 그렇지만 근데 좀 전 아쉬웠던 건 첫 키커가 그리즈만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바로 직전 며칠 전에 실축한 그리즈만을 시메오네는 다시 믿고 사퇴시켰는데 또 실축을 했죠.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리즈만은 다시 못 쳐요. 아, 내가 봤을 땐 찰 것 같아. 또? 왜냐면은 그리즈만의 발롱도르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PK를 차게 해야 돼. 근데 기억이 그리즈만이 PK 못 넣어서 진 경기가 또 있거든요. 제 기억도 한 두 경기인가 두세 경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챔스였는지 월드 그 유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로는 아닐 거고 챔스일 거예요 그럼. 네. 챔스에서 제가 봤을 때 또 못 넣어서 진 경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발롱도르를 받게 해야 되나. 일단은 그리즈만이 그 PK 공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깨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즈만을 계속 창의시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즈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찼던 가비. 가비마저 못 넣을 줄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잘 찼어요. 그냥 키퍼가 잘 막았어요. 키퍼가 잘 막았을 뿐이에요. 이거는 키커 잘못이 아니라 키퍼가 잘 막은 그랬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구석으로 들어가는 볼을 어떻게 막어 그거를. 그걸 예측을 했다는 건 맞아. 심지어 앞에 준비 과정 되게 산만하잖아요. 되게 산만해요. 왔다 갔다 막 전현우의 슈제친의 키퍼가 하는 것 같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있는데 그 상반신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네. 나중에 뛰는 건데 그거를 그 동작이 있음에도 예비 동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으로 더 빠르게 공보다 빠르게 갔던 얘긴데 정말 대단한 키퍼지만 정말 막강한 아틀레티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저는 가메이로가 제가 알고 있던 가메이로보다도 꽤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경기이기도 해요. 가메이로는 저는 가메이로가 뛰는 경기를 그전 경기 못 봤어요. 예. 가메이로가 그래서 가메이로 괜찮네라는 생각을 들게 한 경기였어요. 저도 보고 정말 어, 잘 뛴다 라는 느낌. 그동안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 가메이로 잘 맞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여기 보니까 어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토레스 선수가 들어왔죠. 네, 토레스가 들어오고 나서 네, 활발하게 또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어쨌든 토레스는 이제 계속해서 약간 후반 조커처럼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 후반 조커 역할을 나올 너무나도 때마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선발로 뛰어도 제 생각에 꽤 잘했던 것. 심지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토레스 선발했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시메오네의 그 사사이 그 컴팩트한 사사이 그 전술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 중 하나가 토레스였기 때문에 이기 그렇죠. 때문에 토레스는 아틀레티코에서 제가 서 뼈를 묻지 않을까 은퇴할 것 같아요. 교체로만 뛴다고 해도 토레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남을 것 같아요. 대신에 시메오네가 남는 한. 그렇죠. 네. 어쨌든 시메오네고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딴 데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어 이제 몇 개월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좀 이제 슬슬 욕하는 경기들인데 아, 이제 신명나게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이같한 어 뭐 승리했으니까 이제 무승부로 가죠.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챔스 보면서는 아 그래도 호날두 좀 아직 이제 좀 올라오나 보다 싶었는데 호날두가 안 올라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이 경기 어시스트도 호날두가 해줬으니까. 그쵸? 근데 그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좀 폼이 안 좋은 게 유로에서 부상을 마지막 판에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승전에서 파예의 니키게.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시즌 준비를 다른 선수들과 같이 했다면 호흡적인 측면이나 뭐 폼이나 이렇게 같이 올라왔을 텐데 그런 거를 초반부터 같이 못 맞췄기 때문에. 근데 이 레알 마드리드한테서 호흡적인 측면이 필요할까요? 그렇긴 한데. 영입이 없는데. 아니 그래도 이제 메시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시는 그 그래도 친선 뭐라 하지? 뭐 친선 경기 좀 몇 경기 뛰긴 했죠. 그렇죠. 어쨌든 레알 호날두가 그래도 좀만 더 잘해줬으면 레알이 이길 수 있던 경기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뭐 그리고 벤제마는 그냥 또 못했고요. 벤제마가 정말 못하더라고요. 사실. 오히려 이제는 벤제마보다 모라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모라타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후반에 교체해서 들어왔을 때 정말 움직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옵사이드긴 하지만 골과 비슷한 장면도 하나 있었잖아요. 골과 비슷한 장면이라 골인데 옵사이드였죠. 예. 그런 장면도 있었고 하니까 레알은 어떻게 보면 잡았어야 할 경기 무승부로 끝나서 지단 감독도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거고요. 그리고 제일 아쉬운 점은 모드리치의 부상이 어떻게 보면 이번 무승부에 제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카세미로 부상도 심각해 죽겠는데 모드리치까지 부상을 당했죠. 아주 망했어요. 중원에서 이스코랑 그리고 누구냐 하메스가 나오긴 했는데 하메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 경기 뛰었으니까 하메스 이제 폼이 조금 이제 하나둘씩 올라오긴 해요. 킥도 괜찮고 네, 몇 경기 뛰었으니까 좀 경기 감각이 있긴 있는데 이스코 같은 경우는 아예 경기 감각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코가 나왔는데 잘했다? 라고 할 수는 없죠. 네. 하메스 선수는 그래도 이제 점점 아까 말했듯이 경기를 뛰면서 킥이나 패스 감각 같은 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요. 네. 그 정도면 뭐 그렇군요. 다시 하메스가 돌아올 수 있겠죠. 그렇게 믿고. 근데 지금 제 눈에 에이바르에 베베가 있는데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베베일까요? 제가 마지막에 본 베베는 포르투갈에 있었는데 제 기억에도 베베는 포르투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에이바르네요. 이번 시즌에 이적을 한 걸로. 소름 돋네요. 그렇군요. 아니 까먹을 때쯤 하면 어디서 한 번씩 튀어나와요 베베는? 네, 그 베베가 이 베베 맞습니다. 벤피카에 있다가 코르도바에 있다가 라요바에카노에 있다가 에이바르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선수. 네, 대단하네. 그것도 벤피카에 있다가 임대로 코르도바에 갔다가 라요바야카노에 임대로 또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에이바르로 이적을 했네요. 하... 진짜 퍼거슨의 유일한 실패작이죠. 실패작이죠. 마케다도 솔직히 그래도 있을 땐 잘했어요. 있을 땐 잘했고 초반은 몇 경기 초반 몇 경기 잘했으니까. 그 베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크로스 진짜 그런 게 뭐 쟨 뭐지? 막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선수다 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선수였죠. 네. 뭐 더 언급하실 말이 있나요? 아니요. 네, 더 이상 언급할 게 없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패배 경기로 우리의 바르셀로나 바르샤 또 졌죠. 또 네. 졌어요. 벌써 리그에서 2패요 이번 얘는. 2패죠? 예, 리그에서 2패. 지난번에 에이바르한테 졌나요? 예. 아 에이바르가 아니라 레가네스한테 졌죠. 레가네스한테 졌는데 이번에 셀타비고한테 네. 무려 4-3으로 졌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무려 전반은 그냥 3-0으로 끌려갔죠. 끌려갔어요. 네. 그 주 원인은 슈테켄이죠. 네, 테어 슈테켄 얜 뭐하는 애? 혹시 왜 펩이 맨 처음에 슈테켄을 택했다가 브라보를 데려왔는지 알 것 같아요. 아니야, 원래는 비싸서 그랬어. 그런 거예요? 네, 원래는 바르셀로나가 보낼 생각이 없어서 애초에 엄청 비싸게 불러서 이제 펩이 다른 애를 이제 브라보를 골라갔는데 펩이 판정 승리를 했다. 이건 진짜 펩이 이겼어. 펩이 이겼죠 이건. 할 말이 없는 게 수비에서 다 빌드업 과정에서 실패를 해서 골을 먹힌 거여서 심지어 스테겐이 패스미스로 첫 골을 먹히고 예. 두 번째 골은 수비가 뺏겨서 골을 먹히고 그리고 그 어시스트 과정을 보면은 자꾸 수비 중앙 수비 그러니까 마티우와 피케 그 사이 공간으로 그쵸. 들어가는데 그렇게 먹힌 골이 두 골이죠. 그렇죠. 물론 첫 번째는 슈테겐이 패스미스였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먹혔다는 게 좀 심각했다. 마티우가 프랑스에 국대를 은퇴를 했어요. 은퇴 선언을 했는데, 예, 어젠가 했는데, 박수 칠 때 떠났다기보다는 지 수준을 알고 떠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제일 아쉬운 건 움티티 선수가 빨리 부상에서 돌아와줘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바르셀로나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레가네스한테 졌을 때도 수비 때문에 졌기 때문에 네. 바르셀로나는 얼른 수비를 재정비해야 다시 승리가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 선수가 좀 부상 기간이 길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길 것 같아서 수비가 잡히지 않는다면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우승 노려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도 무섭고 아틀레티코는 더 무섭죠 지금. 아틀레티코도 예, 더 무섭죠. 아틀레티코는 네. 꾸역꾸역 이기지만 그래도 승리는 하니까. 아틀레티코가 오히려 초반에 불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가면 갈수록 저희 예, 나아진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믿었거든요. 그렇게 밟으시나요? 예. 난 들어봐. 처음에 난 믿었어. 어차피 시메오네가 4-3-3 생각하고 있으니까 쓰면은 이길 거라고 이기기 시작할 거라고 난 얘기했어. 난 분명히 들어봐 가서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저는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네. 웃긴 건 3-5로 끌려가다가 3-2까지 와 한 골차까지 어떻게 우겨 네, 넣었는데요? 피케가 한 골 넣고 뭐 마티우가 네이마르가 한 골 넣고 네이마르가 두 번째 골을 넣고 네, 해서 마티우는 참 자체 골이죠. 그 슈테겐 나하나 그 너무 웃겨가지고 네 아무튼 네이마르가 두 번째 골을 넣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아스파스가 골 넣고 아스파스가 골 넣은 게 슈테겐이 대가리 맞춰서 들어왔죠. 네, 그게 마티우 마지막 골이었죠. 네, 그거 되고 네. 그거 되고 이제 다시 피케 한 골 넣었는데 피케 거의 공격수예요. 지금 두 경기 세 골이에요. 네, 두 경기 세 골인데 뭐 와. 이거는 뭐 득점력이 네이마르 수아레즈보다 좋아. 그래요? 지금 아니 두 경기 두 경기 동안 네, 그랬죠. 두 경기 동안은 그랬죠. 아무 뭐 피케는 뭐 자주 그랬으니까 원래 골 잘 넣는 수비수고 그리고 유일하게 바세에서 헤딩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키가 네, 그랬죠. 유일하게 190 넘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스테겐도 190 넘을까? 넘죠 걔. 넘나? 걔 그냥 올려? 피케 너 누구? 마티우 키퍼 봐? 테스팅은 왜 190 왜 넘어? 그렇게 할 거면 왜 넘어 나눠주지? 네. 어쨌든 좀 바르셀로나한테 좀 암울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엔리케 감독 불안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진짜 얼핏 찾아봤는데 스테겐이 이번 경기는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 때문에 졌다고. 네. 지난 경기도 위험했어. 미넨글라드바도 위험했다고.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아 진짜 어떻게 보면 EPL 빼고는 각 리그가 다 혼돈에 빠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EPL도 어떻게 보면 혼돈이죠. 맞아요. 네, EPL도 혼돈이죠. 지금 뭐 제대로 자리 잡은 리그가 리그왕? 리그왕도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죽쓰고 있으면서 조금 지금 니스가 1등이에요. 네, 니스가 1등. 발로텔리가 하드캐리 하고 있는 팀이에요. 네, 니스가 지금 1위면서 좀 재밌고 아마 세리에아 정도가 조금 세리에는 네, 뭐라 해야 될까? 유벤투스가 4점 앞서고 있죠. 승점이 지금 나폴리가 얼마 전에 또 한 그러니까 졌죠.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제 경기인가요? 졌죠. 그러면서 이번 시즌 첫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아무튼 유벤투스가 독주를 하고 있고 세리에아 정도 빼면은 거의 다 혼돈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아 이번 시즌 초반에 뭐 원래 분데스는 항상 한 팀이 독주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재밌는 점이고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 1등이긴 하지만 예, 무패로 1등이긴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도 볼 때마다 불안불안해요. 네. 네, 불안불안을 하기 때문에 계속 기사도 그렇게 뜨고 있고요. 네, 불안불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뒤집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네. 뭐 라리가도 그 세, 저희가 항상 말한 세 팀 말고도 지금 순위권을 봤을 때는 세비야가 3위잖아 지금 봐봐. 그쵸. 네, 세비야 3위고 근데 세비야 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 지금. 네, 아무튼 세비야 말고도 다른 팀도 다 잘해서 지금 일단은 그 라스팔마스 이 라스팔마스 원정이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아프리카 옆에 붙어 있는 게 라스팔마스니까. 아~ 그래서 여기는 스페인을 가는 것 같지가 않고 약간 아프리카를 가는 것 같은 팀 그런 원정이라고 하네요 라스팔마스. 아 어쨌든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희는 첼시 빼곤 응원을 드물게 하기 때문에. 난 이제 첼시도 응원을 못 하겠어. 오스카 쓰면서 오스카 때문에. 씨. 누구 응원하실래요? 전 첼시 하겠습니다. 난 토르트무트. 라리가 말고 분데스에서는 전 라이프치히를 밀고 있기 때문에. 난 분데스리가에서는 항상 도르트문트를 응원하고 있었어. 왜냐면은 그 홈 구장에 그 뭐라 홈팬들이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고 막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 매력적인 팀이라서. 전 세계에서 그 직관수 1위라며요? 예, 네, 도르트문트가 전 세계의 관중수 1위라고 하죠. 대단한 팀인데. 제가 알기로는 압도적으로 1위일 거예요. 압도적이래요? 네, 압도적으로 1위예요. 레알이 5위라는데? 네, 제 FM도 도르트문트입니다. 첼시 하려다가 도저히 스쿼드가 답이 안 나오네 해서 도르트문트로 바꿨는데 도르트문트가 오히려 스쿼드가 훨씬 좋다는 거 진짜. 어쨌든 그렇게 네, 알고 있고 아무튼, 네.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번에 생각보다 짧게 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다 길어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세 부로 나누면서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신기해요. 준비는 제일 안 하는데. 준비는 제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드립 치고 뭐 별 소리 다 하면서 1부는 1시간을 넘겼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전 학생이고 이분은 대회 활동하면서 좀 많이 시간이 뺏기고 있다 보니까 매주 어떻게 보면 제가 매주 이걸 녹음을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양 사진을 올리면 아 이 새끼들 또 양아치 같이 안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 좀 살려줘. 저희는 앞으로도 양아치 같이 양아치처럼 방송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 방송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없어졌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안 듣는 거 알아? 그냥 좀 한 번만 들어보지. 후회는 안 하더라도 만족은 못 하더라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은. 네. 어쨌든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많이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저품격 서민축구방송 축구한주 캐스터 장선호 박환식이었습니다.